말하고 말을 하나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달래주나 울고 있는 너에게 그렇게 눈물지며 내 마음 아프잖아 하고픈 말은 많은데 건넬 수가 없잖아 내 마음을 왜 몰라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지며 내 마음 아프잖아 하고픈 말은 많은데 건넬 수가 없잖아